예레미야서는 자신의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1장의 말씀과 또 예레미야의 예언의 모든 성취들을 이루는 그 예루살렘의 함락과 바벨론 포로 사건을 기록하는 이 52장 사이에 전체의 본론의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즉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이 유다의 죄악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그들에 향한 예언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 시작된 때는 어떤 때였냐면 1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그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야킴은 유다의 18대 왕으로서 그가 유다를 다스렸을 때에는 유다의 타락이 굉장히 심했을 때, 아주 극심할 때였습니다. 사실 그 아버지, 이 요시야는 아주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유다를 다시 새롭게 하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산당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이 신앙을 이 유다 가운데 세우고자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 이 내려오던 유다의 패역함,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가 39세의 나이에, 이 젊은 나이에 애굽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그리고서 죽게 되자 유다는 다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곳곳에서 다시 시작되었고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들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했는지 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통치하기 시작했던 4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멸하게 하고 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다고 처하게 될 거라고 선언하게 하실 정도였습니다. 이게 바로 2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로 전의 말씀.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자세히 보면 이 25장의 말씀은 여호야김이 통치하기 시작했던 그 4년째 되는 해이고 오늘 26장 말씀은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26장의 말씀이 더 앞선 말씀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 회개를 촉구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되기 바로 직전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결정하고 선포하시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었어요.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가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그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서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라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돌아오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촉구의 회개의 촉구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의 명령이나 말은 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준엄하고 꼭 지켜야 되는 중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받는 자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것들을 조금 생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심각한 범죄이고 그것은 발각되면 즉시 왕에게 처형을 당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 일개 왕의 말도 그리할진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 더한다거나 그것들을 덜한다거나 가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증거하는 자가 이것들을 세움을 받은 자, 이 예언자, 선지자가 그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더한다거나 덜한다면 여러분 죄인들과 파멸의 길로 접어드는 자가 회개하여서 생명의 길을 찾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가감없이 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온 유다의 생명이 삶과 죽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입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돌아오라.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했던 그 뜻을 돌이키리라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기 바로 직전까지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기 바로 직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들을 버려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느냐. 그들은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잔인한 하나님 또 그 백성을 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으로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조롱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번 말 안 들어서 불순종해서 그리고 귀찮아서 성가셔서 변덕스럽게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냥 한번 혼나봐라 이러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다시 돌이킨다면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그래서 결국 그들이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셨나요? 여러분?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그들과 함께 하시며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과도 함께 하시며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 이 하나님의 긍휼을 보시는 눈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하지 않으셨죠.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 이방 민족, 죄악이 가득한 성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분을 택한 백성들은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 유다가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사실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끝까지,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전하고 또 전하여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이 대적하는 그 고집스러운 이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그가 창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가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죽어가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며 죄로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열심으로 수고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물론 성경은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 모진 수모와 멸시,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며 그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곳에서는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모습, 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애타게 찾으시는 그 목자의 모습, 또한 여인이 남편에게 혼인날 증표로 받은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타는 모습,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신의 상속분을 미리 받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애타는 기다리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은 단 한 가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이셨고 우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게 하셨고 고통 중에서 버려진 자들을 구원하시고 갈 길 몰라 헤매는 자들을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강도에게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누구에게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홍같이 묽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유다 백성들처럼 수없이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그것들을 무시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를 믿으면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데 이르기를 힘쓰시는 그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하심에 힘입어 죄에서 돌이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는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라고요. 지금 예레미야와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을 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8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기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한 이 예레미야의 예언 예루살렘의 성과 성전이 무너지고 폐파될 것을 예언하며 예언한 것들을 비난하면서 지금 이를 근거로 사람들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성전을 모독한다.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레미야를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그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듣고 취해야 될 이들의 태도는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형편에 취하였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될 형편에 취하였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죄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였는지 몰랐는데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말씀을 전했던 그 예레미야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내 예습관이 내 죄악된 습관들이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자신들의 죄악과 또 자신들의 죽어야 되는 그 자아 그것들을 깨달았다면 이들 모두는 참으로 죽을 자리에서 건진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길과 행위와 그것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 예레미야를 오히려 죽이려 들므로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는 무시하는 치명적인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자체를 거부하는 이 패역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패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번져지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오히려 죽이려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말씀을 무시하던 이 유다 백성들처럼 말씀을 죽이느냐 아니면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아가 죽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아가 죽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듣기를 싫어해요. 나를 향한 비난, 나를 향한 조소, 나를 향한 정죄를 듣기 싫어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누군가 나를 조사할 때 우리는 내가 옳고 내가 바르며 나는 의롭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냥 듣는 것, 귀에 들려지는 히어링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겸손한 리스닝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죄악을 깨닫고 내 죄악을 죽이는 그 회개가 선언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직언하는 그 선지자 나단 앞에 왕의 의치를 세우면서 내가 왕인데 네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며 죄를 은폐할 수 있고 그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면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자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를 자백하는 순간 왕으로서의 위험은 다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자존심 또한 철저하게 친히 이겨졌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그 순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 자신의 자아를 죽임으로써 다윗은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 죄악으로서 눌렸던 그 생명이 그 내면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소생케 되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발가벗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슬픔, 그 찔림, 그 아픔 가운데 우리는 그것들을 마주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주해야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의 밑바닥의 모습이 다 드러나야만 내 자아가 죽어야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듣고 13절 말씀해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마땅한 심판을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신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내 자아가 먼저 죽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님의 택상 백성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실로는 하나님의 언약궤 회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만 믿고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아갔을 때 참담한 패배를 경험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도 빼앗기고 회막까지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없이 한 언약궤나 이 회막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요. 유다 백성들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성전이 실로와 같이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요. 이 마지막 메시지까지도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 여호와의 경고는 실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과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봉사를 한다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가운데 내 자아를 죽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마땅한 그 자에게 구원의 은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말씀을 죽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